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. 아주까리 동비가였지 마라. 도구를 개자고 머리에 기름 아리아리 스리스리 하다리요.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. 열러는 공파춘 왜 안 열고 아주까리 아리아리 고개를 넘어간다. 산중의 귀물은 모르나다래. 인간의 귀물은 다 하나라.